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고지선전에 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 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즉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김정일 집단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조선을 방문 중인 터키 대통령이 15일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북조선 어뢰에 침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미국에 의해 8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김정일 집단이 근래 몇 달 사이에 1024개에 달하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1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김정일 집단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남조선 측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정일 집단과 비공식 상호대화 형식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공식 상호대화란 이사국들끼리 열리는 공식 회의나 비공식 협의와는 달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간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이날 비공식 상호대화는 남조선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실시한 직후 15개 전체 이사국 대표와 신선호 북조선 유엔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신선호는 이 자리에서 북조선은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조사단이 내놓은 증거들은 비과학적이고 맞지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남조선 측과 비공식 상호 대화를 갖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조선 측은 남조선 발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은 사건 경위와 어뢰 추진체 인양 당시의 모습 등 동영상을 보여주는 한편 김정일 집단의 무력도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을 방문 중인 터키 대통령이 15일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북조선 어뢰에 침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조선 해군 소속인 천안함 침몰 사고로 장병 46명이 희생된 데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귤 대통령은 또한 동맹국인 남조선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심 어린 환영도 감사하다고 사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조선과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관계인 터키 대통령 일행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60년 전 터키 청년들이 6.25 전쟁에서 생명을 바치고 오늘의 남조선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므로 남조선 인민 모두 터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이 미국에 의해 8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14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과 비슷하게 북조선의 인신매매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전 세계 조사 대상 175개국 가운데 북조선을 이란, 쿠바, 미얀마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조선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최악인 3등급 국가로 8년 연속 지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조선 여성과 소녀가 중국에서 결혼 혹은 매움 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집단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인신매매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조직들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 현지에서 결혼이나 매음을 할 북조선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 가운데에는 상당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은 강제 노역 그리고 고문 심지어는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며 수감된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김정일 집단이 근래 몇 달 사이에 1024개에 달하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T 전문 언론 매체인 IDG는 김정일 집단이 최근 몇 달 새 1024개의 인터넷 주소를 등록했다고 15일 전했습니다. IDG에 따르면 평양의 스타조인트 벤처사가 관리하는 이들 인터넷 주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군사적 필요나 정부 차원의 용도에 따라 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타조인트 벤처는 2002년 북조선에 처음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던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IDG는 이번 인터넷 주소 등록에 대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부의 음지로 불리던 북조선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세상으로 한 걸음을 뗀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조선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차이나넷컴의 통신망을 끌어와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주민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북조선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일본과 중국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연구자들의 경우 2000년 무렵 개설된 내부 광명망인 광명을 통해 대학이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자우편을 쓸 수 있지만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다고 IDG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그리고 김시현 씨와 임수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계가 고유가 시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조선에서도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만 하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드는데요.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름값 상승의 원인이 유류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휘발유 값의 60%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휘발유 값을 1,500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이 900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류세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남조선이 더 많다는데 김시현 씨,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문을 보니까요. 재정경제부와 이 정유사가 휘발유 정제 이윤을 둘러싸고 한바탕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남조선 같은 경우는 석유가 국내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 거기에 국가가 지정하는 세금이 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석유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